오늘 드디어 우리가 임마누엘 대망의 사랑하는 임마누엘을 지금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칸트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칸트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봤어요? 잘못하고 오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칸트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이제 미리 이제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칸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대 철학, 근대 계몽주의 철학의 완성이다. 뭐 이런 추리들 얘기해요. 근대 계몽주의 철학 완성이다. 네. 뭐 완성자가 대단히 멋져 보이는 것 같잖아요. 계몽주의 철학 완성 그러면 대단히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기 처음에 근대 철학을 갖다가 이게 시작할 때 이 책을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교재로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로버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유쾌한 철학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대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근대 철학은 전체적으로 보았어 기분 좋은 철학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때도 제가 여러 차례 이게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썩 기분 좋은 철학은 아니다. 도대체 어떤 점에서 기분 좋은 철학이 아닌지 이것을 사실 해명해 나가는 게 근대 철학에 대한 공부가 요구되는 바겠죠. 근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를 모던 영어에서 모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옮길 때 근대라고 옮기기도 하고 현대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던 타임스 그러면 현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 그 영화 있잖아요. 모던 타임스 현대라고 옮기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인 선생님 어떻게 옮기고 싶어요? 저거를 모던을 네. 현대에 가까운 네. 그렇게 옮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대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 현대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 지금 르네상스 시대 말부터 시작 그러니까 르네상스 15세기 14세기나 하면 너무 옛날 같으니까 15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5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500년쯤 되죠. 500년쯤 되는 이 시기를 우리는 근대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대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대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근대 세계다 이렇게 말할 때는 500년을 갖다가 한 통으로 잡고 우리가 근대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이 그러니까 요때 이게 근대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지금 썼잖아요. 이때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말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령 우리가 이를테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역사를 한국 현대사라고 그러죠. 현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현대사. 근데 한국 현대사를 갖다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나눌 수가 있죠. 가령 이승만 시대부터 박정희 때까지 한 덩어리, 박정희부터 노태우 때까지 한 덩어리, 그죠? 영삼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현대사인데 구조적인 특징이 달라. 승마이 때하고 승마이라고 그러니까 뭐 옆집 네? 승마이 때하고 그 다음에 군발의 아이들하고 박정희와 아이들 박정희 뭐 있을 때 그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삼위 때부터 지금까지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이승만 때를 뭐 조선일보에 편들면 나라 세우기 시대라면은 뭘 세웠는지 사람 그렇게 죽여가지고 세워가지고 무슨 세운 나라가 발 밑에 죄다 밟히는 게 해골이야. 그러니까 나라 세우기 시대다. 그러면 박정희 때부터 저기 노태우 때까지를 이제 군부 독재 내지는 개발 독재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를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시대, 편입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특징을 말할 때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시기 안에 50년 속에 마찬가지로 지금 요때부터 그냥 제가 편의상 하는 게 아니라 1850년 일단 여기까지 1850년 1848년에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을 썼어요. 그러니까 1850년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시대적으로 말할 때 근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때부터 여기까지 현대라고 이렇게 하면 딱 이게 막 표현이 좋아요. 연대기로 따질 때 그냥 이 근대란 말 이제 두 번 겹쳐 쓰여요. 그 점은 유념하시면 돼. 그 점만 저기 염두에 두시면 돼. 15세기부터 1850년 정도까지 그 다음에 1850년부터 오늘의 이기까지 요때를 이렇게 딱 나누고 요 전체를 근대 세계라고 해도 되고 근대적 세계라고 해도 되고 아시겠죠? 구조적인 측면이니까 모더니티가 관철되는 시대야. 쉽게 말해서 모더니티가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다시 모더니티가 관철돼 근대성이 관철되는 시기다 이거예요. 근대성이 관철되는 시기. 그러면 당연히 저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거론하면 그것이 15세기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말해보자면 첫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첫째로는 자본주의 세계 있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우리 지금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몽주의. 이성 중심의 또는 계몽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말했듯이 과학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과학주의. 그죠? 과학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이른바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구조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근대적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 이제 좀 자질구리하게 이제 덧붙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여기 이제 자질구리하게 덧붙일 수 있는 게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국가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공교육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상비군 제도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제도적인 아주 구체적인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요게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건데 이제 대체로 봐서 1850년대쯤 이때쯤에 오면은 이 지금 제가 여기 거론하는 모더니티에 해당하는 이런 요소들이 여기에 오면은 아주 여기서부터 이제 암암리에 형성되어오다 여기 오면 아주 결정적으로 확 사회 속으로 이제 깊숙하게 파고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것처럼 자본주의도 이제 점잖은 자본주의에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탐욕적인 또는 이제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그런 자본주의로 변화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는 이런 모더니티의 이런 요소들이 전문화되고 본격화된다는 얘기죠. 전문화되고 본격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위에 요 부분 자본주의 요걸 빼고 계몽주의나 과학주의에 의한 어떤 근대적인 사유 방식 또는 사유 양식 이것이 결정적으로 철학 사상가가 집약해서 하나의 시스템 체계로 만들어 딱 제시해 놓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칸트라니. 그러니까 칸트를 딱 읽으면 르네상스부터 시작되어온 어떤 근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칸트에 와서 딱 집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흔히 그러잖아요. 모든 고대사는 로마로 흘러들어갔다 로마로 해서 흘러나왔다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총은 친구가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칸트로 흘러들어갔다가 칸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그러니까 연대별로 말해서 근대의 끝이자 현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칸트는 무슨 선지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시대를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전받아라고 더러 몰상식한 분들이 제가 철학 박사다 그러면 손을 내민다든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다든가 생년월일까지만 말해도 됩니까? 생지는 모르는데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고작 지나간 일을 그냥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법철학에서 그런 말 했어요. 미네르바에 올 때면 해질녘이나 날개를 편다. 그게 뭔 말이냐. 사람들 다 하루 일을 끝내고 잠들었을 때 그제서야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일어나서 오늘 뭔 일 있었나 하는 게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공부는 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11시부터 1시 사이에 왜 자꾸 그 얘기만 하면 한 선생님 왜 그 얘기만 하면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11시에서 1시 사이에 우통고개로 하고 있는 게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는 좀 풀고 그 집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묶으면 아프니까 머리는 이렇게 느슨하게 해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앞날을 예측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철학에 대한 원리에 뭘 상식 뭘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분은 철학자가 아니죠. 그분은 술취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 역술인이다 이렇게 하는 역술. 그래서 우리도 역술인 날 가끔 만나러 가서 제가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 일단 쫄아요. 쫄지 마시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앞날을 모른답니다. 이명박과 어마어마한 찰떡궁합 이번에 세계 역술인대에서 그 얘기가 나왔대요.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조선일보 인터넷판 일면 톱으로 이명박과 오바마는 찰떡궁합 이렇게 나왔다 이거 내가 둘이 사나 이제 아이고 별집 다예요. 그런데 그 역술인 세계 역술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 한국 역술인 협회 회장이 백운산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 아빠인 줄 아세요? 탤런트 강문영 아빠란 말이에요. 이승철하고 결혼했던 강문영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 이제 거기서 이명박과 오바마 찰떡궁합 그 기사를 딱 클릭을 하니까 저 조선일보 열심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가 인터넷 이 새끼들 이제 무슨 개소리를 하나 궁금하니까 근데 딱 클릭을 하니까 이제 백운산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꼭 물어봐. 거기 아 그래서 따님 강문영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 딸이 뭐 결혼을 여러 번 할 팔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너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아빠도 참 여러 번 왔다 뭐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라 그 당시 이승철이와 결혼할 때 그 당시에 우리 딸아이가 뭐 사귀는 남자가 이승철 말고 또 있었는데 다른 남자하고 할 줄 알았더니 이승철하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뭐 알 게 뭐야 아빠가 뭐 그런 걸 보면은 좀 잘 해줘야지. 내가 그래서 아빠가 역술인이래도 딸이 뭐 저렇게 사는 건 별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승철이가 저 우리 막내 동생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승철이가 강문영하고 결혼한다니까 그 동창 새끼들끼리 막 개새끼가 막 이렇게 막 열받는다 막 해서 비치놈도 지랄하고 있어. 뭔 소리. 강문영하고 결혼하면 별거예요 그게? 하긴 사실 그 무렵에는 연예인들끼리 결혼한 일이 좀 드물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앞날을 예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손을 내민다든가 생년월일 생지를 갖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음력이 양력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곤혹스러워요.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면 오죽하면 제가 사주팔자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갖고 깜짝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내일 모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내일 모레 안 나타나 버려야지.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생각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고대의 철학자들하고요 근대의 철학자들하고 확연하게 다른 게 고대 세계에는 사회의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회 변동이라는 게 거의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시작해서 임진왜란 때까지 뭐 차이 있습니까? 한 300년, 200년 가는 동안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벌써 르네상스 시대부터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근대 세계에서는 더 이상 철학이 판타지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신화적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사태들을 갖다 뭐 하다가 줄기나 찾아주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는 논의를 해도 되겠다 말겠다 이런 정도에 이 정도만 해줘도 철학이 하는 일이 아주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문화되고 본격화되는 요 세계 요 이후의 세계에서는 철학이 사회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이후에는 우리가 사회과학의 시대가 되죠. 사회과학의 시대 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고 근대는 자연과학의 시대죠. 그렇죠? 뉴턴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대는 자연과학의 시대고 그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서 철학도 확실한 진리를 찾아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그래서 근대는 근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회과학의 시대고 단연코 이 사회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단연코 이 시대는 막스 웨버부터 읽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홈페이지에 막스 웨버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책에 대한 서평을 간단하게 써서 올려놨어요. 지금 설명해놓은 게 거기 서평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사회과학의 시대인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당신이 사회과학자예요? 저 사회과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회과학자는 항상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와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엄밀한 인과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해나가는 학문이죠. 더 이상 사회과학의 판타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사회과학적인 탐구가 확실한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 자, 우리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떠들지 맙시다. 지금까지는 데카르트도 그런 신 얘기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 스피노자도 그랬고. 근데 아 이제 1800년대쯤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누가 해봐야 다 개소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칸테. 아 이제 이런 얘기는 헛소리. 여기까지만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만 할 수 있어. 라고 선을 그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근대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이 성립할 수 있는 학문적인 기초를 논 사람은 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타지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즉, 칸트의 철학을 흔히 비판 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칸트의 철학을 비판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칸트 철학, 비판 철학이라고 말할 때, 우선, 칸트가 쓴 책 중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유명한 책이 세 개의 비판서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세 개의 비판서를, 삼 비판서라고 그러죠. 이런 거 참, 저기, 뭐야, 예전에 제가 저 방송통신대학에서 철학개론 이렇게 강의하면, 거기는 철학개론 시험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그 출석 수업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식 문제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참으로 곤란스러워요. 그래서 다음은 칸트의 저작이 아니어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옆구리 비판 이렇게 순수도 막 문제되니까 정말. 근데 어쨌든 칸트의 철학을 갖다 우리가 이제 비판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비판 철학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쓴 세 권의 책 주요 줘서 거기에 비판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부르기도 하고 이 칸테 철학이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크리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이 뭐냐? 칸테에서 비판이 뭐냐? 김태형은 비판이 뭐예요? 크리틱이 뭐예요? 이걸 비평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판이라고 해야 된다. 비판이 뭐예요? 네? 예, 어떻게 뭐 예습하고 오시나봐요? 제가 예전에 말한 적 있나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리틱이라고 하는 말은, 집어대는 게 아니라, 너 왜 있다 그래? 응? 응? 이렇게 날도 안 추운데 말이야. 응? 이렇게 털은 입고 다녀. 응? 왜 JR이야? 막 이렇게. 응? JR이 뭔지 알아요? 뭐야? 이런 게 아니고, 뭐, 안 되고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이런 건 뭐예요? 비판이 아니라 이런 거는 갈굼이죠. 갈굼처럼 이런 거. 뭐, 아우, 갈도 크시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비웃음처럼 이거. 하긴 뭐, 돈빨이 있으시니까. 뭐 이러면서. 이런 비웃음처럼 이거. 비판은 뭐냐면, 크리틱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한계를 딱 그어버립니다. 너 이 이상 안다고 말하지 마. 이건 안 돼. 너의 한길 넘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크리틱, 비판. 이해가 되시죠? 그 크리틱은 한계를 분명히 함. 특히, 인간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그러면 인간 이성의 한계가 딱 어디 있다. 요만큼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까지다.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만 알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회과학자들은 그 이상만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만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죠? 칸트가요? 그 비판이라는 게 한계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이제 그걸 이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실체이성 비판, 판단이판에서 이제 요만큼 써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가짜는 얘기가 많아요. 거기가.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순수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안다는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그냥 믿음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되게 충격적인 저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면 신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논의를 할 수 없구나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인식의 한계를 뚜렷하게 해준 거고 우리가 오늘날 보기에는 칸트가 잘못 알고 있는 점들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령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신존재 증명 이런 게 있잖아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고 하는데 증명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신의 존재에다 넣어가지고 알 수 있다고 말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기다 이렇게. 신존재 증명 따위 하지 말자. 이게 칸트가 말하는 비판. 이 얘기는 하지 마. 학문적으로 불가능해.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되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해버림으로써 신의 존재를 갖다가 죽여버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이성 한계를 뚜렷하게 비판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 신앙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칸트 철학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칸트가 이제 루터파 경건주의 신자였으니까 경건한 아주 신도였으니까 후자 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게 알 수 없는 일이고 칸트는 워낙 변태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칸트에게 물어보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죠. 변호사가 있으니까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아요. 천국은 아니에요. 일단 안전한 영혼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요 근대 세계에 있어서 이제 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전개되어 온 근대의 그 자연과 혁명이 힘입어서 근대의 사유가 전개되어 왔는데 그 사유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일단락해 놓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의 크리틱이라는 말로서 비판 철학을 세움으로써 그 체계를 분명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학문들의 철학적인 기초를 뚜렷하게 세워둔 사람 이게 이제 칸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걸 했겠느냐 칸트가 왜 그런 비판 철학의 작업을 시작했겠느냐 모르긴 해도 그렇게 함으로써 철학을 좀 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확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칸트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오늘날에도. 이제 오늘날 이 21세기 상황에서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멍술 준비하는 도움이 됩니다. 누구한테 할 말, 왜 철학 공부 왜 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보세요. 자, 362페이지를 거기로 되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그 첫 번째 문단에서 독일인들은 계몽 사상을 약간의 의혹을 가지고서 활용하였으며 프랑스 혁명을 공포심을 가지고 보았다. 계몽 사상은 정확히 보아 하나의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철학이기보다는 런던과 파리에서 지배적이던 사상, 어느 정도 지적 제국주의 투사로 볼 수 있겠다. 파리의 혁명은 철학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혼돈의 분출로 보였다. 혁명의 열매가 독일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독일 사람들 눈에 혼돈의 분출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이 당시만 해도 독일은 야만 문명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칸트 시대만 해도 통일 독일의 독일이라는 게 있지 못했고 비스마르크에 의한 독일 통일 있죠. 고교.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그게 이제 독일이었죠. 그게 이제 중세 시대 신성로마 제국. 그다음에 그걸 제1제국이라고 그러고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 통일 그걸 제2제국이라고 불러요. 비스마르크 시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그걸 따 붙여서 지가 제3제국이다 이렇게 잘난 척을 했는데 그건 히틀러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 아주 그 소규모의 그 국가들로 이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당시 유럽에서 앞서 나가지도 못했고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 대왕도 사실 이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썼어요. 프랑스가 이때만 해도 이 독일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그 문명국이었기 때문에 그 지배계급의 언어는 프랑스어였죠. 이 당시. 그러니까 독일어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괴테 이후로. 아니, 괴테 이후로. 괴테가 그래서 중요한 사람. 이 당시의 사람들이 프랑스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영어를 갖다 공용화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지배계급, 지배계층들이 영어를 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럼 이 당시에 독일처럼 되는 거죠. 야만 반문명국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언어가 달라지면. 그리고, 칸트나 헤겔이나, 그 다음에 그 휘테나 쉘링이나 이런 독일 관념론의 철학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사상이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철학사를 봐도 하나의 챕터를 이룰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져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그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의 보통 사람들에게, 독일의 시민들에게 얼마나 파고들었는지는 의문이고 사실상 거의 파고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칸트의 책을 보거나 헤겔의 책을 보거나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유가 발전한 사람들인데 왜 나치 독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독일 사람들 대다수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았어요. 몇몇 대학 강단에서 몇몇의 학자들만 그렇게 이성적이었던 거예요. 몇몇의 학자들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도 똑똑한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잖아요. 몇몇 학자들만 똑똑할 뿐이죠. 저도 당장 저도 안 똑똑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저기 광우병 세고기 뿌려먹으면 되지 뭐 이러잖아요. 몇분 톤을 나와서 그 대중의 상식적으로 그런 거 받아들인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 독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독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세요. 분열되어 있던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어떤 선진 문명의 방어적이었고, 그 다음에 독일인들 자신의 언어와 문화는 아주 오랫동안 야만적이고 이류의 것으로 취급되었다. 예술은 주로 수입되었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종종 무시되었다. 이 지방의 젊은이들, 무시된 지방의 젊은이 중에 칸트도 들어갑니다. 네? 칸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헤르더,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도 다 지방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만만하게 그 말하고 올 수 있는 애들이 그 만수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 만수? 만수? 근데 만수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뭐 오랜만에 재정부에 가보니까 서울법대 나온 애들 다 없어져가지고 일 못 시키겠다고. 만수가 이제 서울법대 나왔어요. 참나. 그러니까 제발 좀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죠? 고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서울법대 나온 만수가 이렇게 무식하더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나 왕의 관료들은 굉장히 무식했던 거고, 지방의 젊은이들은 똑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용어를 쓸 때, 영어를 쓸 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칸트부터 헤겔, 휘테, 쉘링을 거쳐서 이제 헤겔이 이런 것을 독일 관념론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독일 관념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독일 이상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아이디얼리즘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쓰면 독일어로 쓰면 이디얼리즘을 쓰죠. 이데알리스무스인데 아이디얼이라는 게 이상이라는 말도 되고 관념이라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다 관념 속에서 벌어지는 이상적인 철학들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강단 철학자다. 그냥 교단에서만 멋진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던 거죠. 그게 지금 독일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칸트나 히테나 쉘링이나 헤겔이나 이렇게 이 네 명의 독일 관념론 철학자 중에 후대의 독일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히테예요. 히테 그 독일 국민에게 고함 있잖아요. 독일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 그 히테 독일 민족주의에 대한 히테의 호소와 그런 것들 또는 그 몇몇 인종주의 학설들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말하자면 독일 극우적인 민족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제 유대인을 배척하는 그런 것들. 피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피테의 철학이 역할을 미친 게 아니라 그 나폴레옹군에게 침략을 받아서 피테가 우리 이거 뭐야? 우리도 단결해야지 니미럴 뭐 이렇게 연설하고 있잖아요. 그거 바로 그 니미럴 연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피테의 연설. 그게 영향을 후대에 많이 미쳤죠. 우리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저 세계 이황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세계적인 학자잖아요, 퇴계 이황이. 근데 누가 퇴계 이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글쎄요, 뭐 이러면서. 도산손이 유명하죠? 그 말을 빡빡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사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처럼 독일 관념론 철학도 마찬가지. 그 대신에 이제 이들의 철학을 갖다 후대 사람들이 많이 발견해요. 새로운 사상을 하나의 원천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심지어 프로이센의 왕조차도 주로 프랑스어를 썼다. 독일에서는 과학과 보편적 합리성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이상들이 일반적으로 부차적인 역할밖에는 수행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과 보편적 합리성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이상들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계몽의 이상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계몽주의 이상. 독일 사람들 이름 중에 가령 카라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폰이라는 말이 귀족 이름에 귀족이 자기를 받으면 폰이라는 걸 붙일 수 있거든요. 폰, 이게 독일어로 폰. 영어로 오브에 오브. 그러니까 듀크 오브 웨일즈 이러면 웨일즈의 공작 그러잖아요. 웨일즈 공작이 누군지 아세요? 찰스 황태자. 찰스 황태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황태자가 되면 일단 웨일즈 공작 자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브 오캄 그럼 오캄 사람 윌리엄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폰이 오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를르 드 골이죠. 드 골이요. 붙여쓰기 하면 안 됩니다. 뜻하면 뭐 그냥 두 골이라고 쓰셔야 되냐? 그냥 대가리라는 뜻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붙여쓰기 하면 떼야 돼. 이게 불어로 드가 오브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골 그러면 골 사람 샤를르거든요. 샤를르가 영어로 하면 찰스죠. 그러니까 찰스 오브 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영지를 가리키 자기 귀족의 영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그럼 빈센트 반 고호 그러잖아요. 네덜란드로 요 폰이 네덜란드로 반이에요. 그러니까 반 고호도 빈센트 반 고호도 귀족 집안 자제예요. 근데 독일에서 시민 계급들도 일정한 정도의 어떤 업적이 있으면 나라에서 폰 귀족 자기를 줘요. 그래갖고 폰을 넣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에 폰을 넣으려고 알랑알랑 했겠죠. 이게 조선시대 말에 그 양반을 샀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생적인 시민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프랑스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독일 사람들 어떻게든지 전통적인 귀족 계급하고 들러붙으려고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인 시민 문화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이 독일의 철학자들이 그 학설을 전개하고 뭐 인간의 자립성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사실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이제 독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후진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독일의 후진성이 막스 웨버가 굉장히 걱정했던 바이기도 한데 바로 그러한 독일의 후진성이 독일의 나치 독일을 불러온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들이 부차적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칸트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쫙 하는 이유가 뭐냐? 칸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마치 독일 사람들 죄다.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칸트의 순수이성판 읽고 뭐 암기 대회를 열고 말이에요. 칸트 암기왕 뭐 이게 있고 막 이랬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헤겔은 조금 달라요. 헤겔은 대학 교수할 때 베를린 대학 그 철학과 교수할 때 전부 관료들이 좀 와서 들었어요. 헤겔한테. 근데 죽자마자 그것도 땡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 관념 철학 저도 저기 독일 관념론 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 막 이걸 반드시 알지 않으면 너희들 철학을 다 모르는 거야. 응? 독일 사람들 쭉자면 철학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쭉자면 제가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독일 사람 쭉자면 철학이야. 쭉자면 독일 사람들 다 약간 미묘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줄을 잘 쓰잖아요. 줄을 잘 쓴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줄 잘 쓰기로 유명해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줄 잘 쓰기로 유명해. 야 무슨 말만 하면 이제 농담이잖아. 전에는 다 진담이라고 믿더니 이제 한 학기 지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태도가. 독일 사람들 다 줄을 잘 써. 그래가지고 줄을 잘 쓰는데 줄 쫙 서 있는데 자기가 새치기 하고 싶다. 그럼 앞에 가서 딱 서요. 딱 서. 그럼 뒤에서 까떼 막 이렇게 하면 버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시랄들 이러면은 조용해요. 얘네들 아주 강력한 본인의 또 복종하는 힘이 있어. 복종하는 그 싸가지가 있어. 얘도 복종적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쫙 막 악쓰면은 조용하다 말이죠. 그런 우스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했다 맞아 죽으라고. 빨리 이런 애들한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만큼 궁극주의적인 또는 권위주의적인 지배체제에 상당히 많이 길들여진 이단 대사람들도 맞죠. 그리고 칸트나 피테나 셸링이나 헤겔이나 글을 쓸 때 항상 검열을 의식하고 글을 썼던 검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독일 관념론 시대의 독일 상황을 자세히 보면 막스 베버에 올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면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읽어볼 만한 게 있어.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독일 지식인들도 한국의 지식인들도 현실적으로 그걸 실현해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아이디어와 이상주의로 막 빠져있잖아요. 현실 세계는 누가 움직여요? 고시 출신들이 움직이잖아요. 서울 마수 같은 애들이지. 서울법대 나오면 고시생들. 행실을 봐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항상 고시를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시한 사람들에게 뒤에서 좀 잘난 체하고 안 체하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태도들이 독일 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독일도 독일이 뭐 인문학의 천국인 것 같지만 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독일의 인문학도 완전히 거의 다 거덜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 지금 우리가 독일 그럼 무지하게 선진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독일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독일에 그 다음에 상당히 미국화되어 있어요. 상당히 미국화되어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독일의 최고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독일인 근데 최고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독일인이었다. 이 말은 칭찬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철학은 독일이야. 대가리에서만. 그러니까 현실의 실천에서는 현실적인 실천을 측면에서 보면 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아주 정교하고도 엄밀한 학문의 체계를 세웠다. 그럼 독일 사람들인데 사실 별로 쓸모가 없죠. 현실적으로 변혁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어쨌든 최고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독일인이었다. 이 말은 철학적인 체계를 만들기로는 독일이 일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학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렀을 뿐이고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했고 바로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그런 철학적인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그 유식함 또는 교양 있는 시민 계급의 층이 두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양 있는 시민 계급, 이것이 사실은 근대 이후의 국가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교양 있는 시민 계급이 두툼한 것,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건전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그리고 그 교양 있는 시민 계급을 만드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시민운동이라든가 또는 진보운동의 역량이 집중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버럭 저는 버럭 그래갖고 내가 성질을 잘내서 버럭 오바마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버럭이더만. 하여튼 이름도 하여튼 대단한 양반이긴 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민주당의 그동안 이제 8년 동안 조지 부시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8년 동안에 이게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됐느냐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 기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조지, 저기 신우익, 그러니까는 신자유주의 그 부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강부자 정책 있잖아요.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급속도로 미국도 부익부 빈익빈익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양 있는 시민계급, 이른바 중산층 있잖아요. 교양 있는 시민계급이 완전히 없어져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회복해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풀뿌리 운동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독일 시민계급의 부재라는 주제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테면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있다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옥시덴탈 칼리지라는 데를 다녔어요. 저는 뭐 옥시덴탈 그래서 무슨 이게 치약하고 이렇게 뭐 옥시크림 막 이렇게 이러면 덴탈 클리닉 근데 서부 지역에 있는 명문 칼리지예요. 여기 다니다가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 편입을 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이제 법과대학을 있죠. 하버드 로스쿨을 다녔어요. 근데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면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 여기 하버드 대학의 공포를 애들이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가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버드 로스쿨에서 하버드 로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나오는데 하버드 로 리뷰라고 하는 이 잡지가 나오는 이 로 리뷰 잡지의 학생 편집장이세요. 리뷰 편집장. 보통 편집장 그러면 영어로 에디터 인 치프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편집장이라고. 근데 하버드 로 리뷰는요. 제일 오래된 로스쿨 잡지에서 제일 오래된 게 얘네들 편집장을 프레지던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편집장 출신 미국에서는요. 연방 대법원 판사였죠. 대법원 연방 각 주마다 대법원이 다 있는 연방 대법원 있잖아요.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는 게 가장 명예롭습니다. 무지하게 명예로운 거예요. 종신직에 죽을 때까지 합니다. 대통령 임명해도 그 대통령 다 그만둔다 하면서 죽어두고 해요. 진짜로 명예로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법원 판사 하다가 감사원장 하잖아요. 지는 김항식인가 하는 사람. 무지하게 웃기는 놈이에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 새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걸 준다 해도 이 연방 대법원 판사만큼 명예로운 직이 없는데 이 하버드 로스쿨의 편집장 출신이면요. 연방 대법원에 가서 빡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트 코스죠. 근데 이 오바마가 하버드 로 리뷰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편집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걸 했어. 연방 대법원에서 딱가리 하러 와라. 그럼 가겠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성공 가도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근데 탁 그걸 털고 시카고로 갔다. 시카고로 가서 흑인 커뮤니티 운동에 들어가요. 이거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가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카리스마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이게 교양 있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보면은, 아, 독일이 이렇게 칸트나 헤겔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막스 베버나 또는 킹칸트 아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하게 19세기 초에만 해도 독일 오스트리아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학문적인 업적들을 만들어냈고 또 누구죠? 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그 물리학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광기로 치달았는가? 건전한 이성과 상식과 교양을 가진 중산층이 없었던 있긴 있었죠. 근데 건전하지 않았던 그들이 부처는 건전한 싹가지 없는 또는 이렇게 퇴학한 또는 맛이 간 JR하는 그런 중산층만 있었던 거라. 그게 바로 독일 그 시민사회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그게 이제 독일의 상황을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칸트 그러면 칸트 철학에 영향을 끼친 것들 뉴턴부터 시작해서 뉴턴 흉 이렇게 딱 얘기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칸트에 대한 무비판적인 순정만 생겨. 칸트 진짜 멋지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저는 사실 칸트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일에서 칸트만큼 무기력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칸트의 책을 누구나 다 읽지도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인류 역사 속에서 철학의 역사 속에서 최고봉을 다투는 플라톤 아니면 칸트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하고 버금가는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맞먹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칸트예요. 진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한 명만, 세 명만 꼽아봐라. 그렇게 막 두 명만 꼽아봐라. 그럼 플라톤하고 칸트 꼽아요. 뭐 제가 헤겔 철학 전공했다해서 헤겔 아니요. 니체 안 해요. 미친놈들 안 해요. 그냥 딱 철학을 전공한 사람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동양 철학 한 사람은 서양 철학 한 사람은 서양 철학에 두 명만 꼽아봐라. 그럼 플라톤하고 칸트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플라톤이나 칸트나 둘 다 사회에서는 아무런 영향력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철학자라 해도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자신의 사유를 길러내고 거기다 다시 현실에 집어넣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철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은 굉장히 힘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흔히 뭐 지금 나의 철학은 뭐 100년 후에나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게 쓰죠. 니체가 그렇게 썼어요. 지책에다. 내 얘기를 알아주려면 100년 후에는 나올 것이다. 그래갖고 니체를 연구한 사람들은 뭐, 니체는 예언자다. 저도 그냥 지켜 쓰고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100년을 좀 알아가지고 어, 그래갖고 집 좀 내주러 가려고 돈 한 2억 묻어놓고 죽으면 되잖아요. 3세대만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한테, 아들한테 부탁하고 아들 유언장을 쓰는 거야. 2억은. 100년 후에 까볼 수 있는 2억을 남기면 되잖아요. 뭐 알아주는 거지 뭐. 그러고 있겠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362페이지 독일 계몽주 최고의 독일 계몽주 철학자는 임마누엘 칸트로서 임마누엘 이렇게까지 왠지 좀 우리가 임마누엘 부인 에마 부인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여자, 실비아 크리스텔. 멈추는 여자가 나오는데. 자, 우선, 칸트는 뉴턴의 물리학과, 이게 중요해요. 뉴턴의 물리학과, 루소의 급진적 세이론에 대한 열렬한 추종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턴 물리학, 예. 뉴턴의 물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건 칸트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뉴턴 물리학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입니다. 노력했던 것이고 철학도 뉴턴 물리학처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떠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칸트가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칸트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게 뉴턴 물리학 그 다음에 그러니까 루소의 새 이론에 대한 열광적인 추종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루소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와 교육에 관한 그러면 칸트에게 있어서 이론 철학은 뉴턴에게서 영향을 받은 바 그 다음에 사회철학 또는 실천철학은 루소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칸트 철학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칸트는 그러니까 하나의 측면은 자연과학적 측면을 가진 칸트가 있겠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사회개혁가의 측면을 가진 칸트가 있겠고 그런 것을 뉴턴과 루소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데이비드 휴의 회의론을 만나면서 시작된 또 다른 혁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3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휴의 회의론은 칸트를 독단의 잠, 즉 라이프니츠 형이상에서 무비판적 수용에서 깨어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칸트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그 형이상, 그러니까 형이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을 알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아주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근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이프니츠의 제자가 크리스티안 볼프고 칸트 역시 크리스티안 볼프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신이 있는 거지 뭐 알 수 있겠지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데이비드 휴을 딱 읽었어요. 데이비드 휴을 딱 읽으니까 데이비드 휴의 그 인과율 분석 그러니까 A가 B의 선행에서 일어났다 해서 A가 반드시 B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네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지 사실 아니야 이런 거 딱 읽으니까 칸트가 그런 거 딱 읽으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가상의 세계에서 그냥 헛생각의 덩어리에 불과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칸트가 이제 데이비드 흉을 읽으면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말을 그러면서 이제 칸트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이고 더 이상 함부로 떠들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재점검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칸트는 났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학 공부라는 건 그거예요. 그게 이제 칸트도 대충 아 볼프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먹고 살게 하면 먹고 살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죠. 내가 더 이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떠들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그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철학자들이 이제 근본으로 되짚어 내려가는 자세를 보이는 건데 칸트는 가장 밑바닥으로 한번 날려간 거죠. 데카르트 이후로. 그게 바로 이제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물 한 잔 먹고 가십시오.